우리나라의 외무성에서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 31돌에 즈음하여 14일 주조 구바 공화국 대사관 성원들과의 신선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모임에는 헤수수 델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구바 공화국 특년선권 대사 대상한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신홍철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신 역사적인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고했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선과 구바 사이의 전속 친선 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킬 때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 오락 경기도 했습니다.